야, get the fuck critics. Yeah, you know what I'm saying? 세상에 항상 그렇게 부자올랐냐 하늘보다 높은 곳을 놀아올랐냐 거기까지 올랐냐 생각하는 혼자 들렸냐 아직도 길이 멀다 하나 세상에 항상 그렇게 부자올랐냐 하늘보다 높은 곳을 놀아올랐냐 거기까지 올랐냐 생각하는 혼자 들렸냐 아직도 길이 멀다 하나 난 정말 너무 기가 막혀왔다 내게 들려오는 말에 숨이 막혀왔다 내 뻔뻔하면 난 말 문이 막혀왔다 또 뭐라 뭐라 해대 눈고 바로 봐라 너도 눈고 놀아오라 그렇고 그대 이름은 미생하고 이름도 맡길 수 없는 그대 눈빛 반갑고 또 욕짓거리고 쓸데없는 허짓거리고 그렇게 욕을 해도 조금 나를 비방해도 욕하해준다 해도 그대 그러마나 자극이나 있는가 생각해본 적도 없는 것인가 누가 너 보고 우리가 걱정하지 해달라고 했었나 그런 적 있다 머리가 아프다 짜증이 묵은지다 그냥 네 걱정이다 한명살 지그러라 보기 좋게 당하기 전에 말입니다 세상에 항상 그렇게 부자올랐냐 하늘보다 높은 곳을 놀아올랐냐 거기까지 올랐냐 생각하는 혼자 들었냐 아직도 길을 먼저 알아 세상에 항상 그렇게 부자올랐냐 하늘보다 높은 곳을 놀아올랐냐 거기까지 올랐냐 생각하는 혼자 들었냐 아직도 길을 먼저 알아 내 상처 집어넣고 흔들어 놓고 침이 발른 한마디에 나는 섞고 가식게 웃음으로 범벅이는 내 얼굴로 그대로 침을 뱉어봐도 내 속은 편해지지 않아 악로는 거짓된 자들의 눈을 안아 제 이름마저도 말하지 않는 너를 보면 나는 화나 욕먹게 두려움나 그렇게도 당당하지 못하나 난 답답하다 누가 탐막하다 땀 찬단마다 너 나의 눈을 짝박까지 사라지지 못하는 것이야 세상의 힘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이야 나는 계속 미치어가는 것이야 거울에 날 미치어뿐이던가 미쳐갈뿐이자 미쳐갈뿐이자 너 따위 할 말이라고 미쳐갈뿐이자 나는 항상 그렇게 부자올랐냐 하늘보다 높은 곳을 놀아올랐냐 거기까지 올랐냐 생각하는 혼자 들었냐 아직도 길을 먼저 알아 나는 항상 그렇게 부자올랐냐 하늘보다 높은 곳을 놀아올랐냐 거기까지 올랐냐 생각하는 혼자 들었냐 아직도 길을 먼저 알아 들었다 아직도 길을 먼저 알아 길도 제가 들려있다 알아 왜 그렇게 나 같은 걸 맞춰 어디 씨발했냐 다른 마스터하게로 모시고 상관하냐 너는 프로래퍼이긴 한 거냐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맞춰 이럴 수 있어야 그게 내쇼 한 게 아니거냐 그게 네가 거쳐야 단계가 아니거냐 나는 누가 태고 들어온다 해도 나만 해도 깨지 않을 거야 그걸 뭐 하려도 깨려하니 하는 너는 그 어떤 배출 향해 나아갈 수 있거냐 왜죠 그런 변명에 힘을 쓰여 하는 거냐 언제까지 너 혼자만 살 거냐 아껴버려 그대들의 힘들을 오히려 모두 외시려 거기다가 쓰려들어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나는 너도 남들과는 구별차려 우리 모두 너도 나도 이끌어가 우리 비전 우리 모두 나도 즐기자 우리의 향연 우리 모두 너도 나도 가진 꿈은 모두 희려 나는 항상 그렇게 부자올랐냐 하늘보다 높은 곳을 놀아올랐냐 거기까지 올랐다 생각하는 혼자 들었냐 아직도 길을 먼저 알아 나는 항상 그렇게 부자올랐냐 하늘보다 높은 곳을 놀아올랐냐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